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. 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